마지막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어. 울며 매달려볼걸, 울며 소리쳐볼걸. 괜한 자존심 싸움,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가시덫인 말들, 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날들. 그래 모든 걸 잊었다 생각했었어. 네 말대로 친구도 만나고 웃고 떠들고 비우고 채우고 또 채웠어. 그러나 다 토해냈어. 내 심장을 떼어내 널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만큼이 너무나도 아프네. 울다 웃다 오늘 내 하루도 흐르는 눈물과 함께 내 앞을 가린다. 구멍이 나버린 내 가슴에 채우고 태워도 태워지지 않아. 너 하나 구겨놓고 있잖아. 흐르고 흘러도 내 맘은 변치 않아. 흐릿했던 너의 뒷모습이 멀어져 갈수록 나는 더더 슬피 숨죽여 흐느꼈던 것 같아. 혹시라도 돌아보고 슬퍼할까봐 돌아오는 메아리에 상처받고 구멍난 가슴 그 틈으로 나도 널 보고 싶어 그 틈으로. 어느새 내 두 눈에 비가 오네. 흘러버린 기억들을 따라갔네. 오늘도 이렇게 그대 향해 서 있는데 구멍이 나버린 내 가슴에 채우고 태워도 태워지지 않아. 너 하나 구겨놓고 있잖아. 흐르고 흘러도 내 맘은 변치 않아. 내 머리부터 발끝 내 방 침대부터 현관까지 가득한 네 향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 미치도록 하이처럼 너만 부르고 또 불러. 난 하이처럼 너만 붙잡고 또 울어. 날 떠나지만 내가 잘할게. 정말 잘할 게 같지만 미칠 것 같은데 우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. 마지막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어. 단 하루도 I can't live without you. 애를 써도 I can't live without you. 돌아와줘 I can't live without you. Don't go away. 날 떠나